번도 세상은 나의 얘기를 들어준 적 없지. 말해도 말해도 낮은 메아리로 돌아올 뿐. 나를 두드리며 굳게 닫혀진 그 문 사이로 혼자 떨고 있던 기억. 다가와 안아주던 너의 온기에 눈을 뜨면 우린 저마다 고단한 하루를 살지. 서로를 기대 괜찮냐면 작은 위로로 내 삶의 그림자를 줬지. 거인처럼 세상은 더 많다고 그냥 체념해야 했지. 나처럼 울어주던 너의 눈.